마주친 너의 실루엣에 정신이 없네. 뭔가에 홀린 듯이 너에게 다가가 무심하게 watch your name. 그 순간 너도 날 봐. 눈빛이 마주친 그때 왠지 like a déjà vu. 운명이 있다면 그건 우리 두 번 하는 말. 모든 게 잠깐 멈춘 것 같아. Just got you on my mind. 뻔뻔어버러범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아름답고 뜨겁게 한여름 밤에 밤밤 새워봐 너와 함께 눈 맞춰 태양보다 뜨겁게 나는 뭔가에 빠진 듯해 내 생각이지만 너란 듯해 You're going to be positive by me. Don't worry about this. Everything gonna be fine. 나를 가득 채우는